참 못됐습니다. 저는 저 여인의 뜨거움과 잔인함 사이 어디쯤 있는 걸까요?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더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불꽃 속으로 한 걸음 더.